So. It's really great to be here, but I'm going to be distracted by the theme. I may have to close the poster. Is this being videoed or recorded? Yeah. Just wondering if I decide at some point to teach from here, would that be okay? I'm wondering about maybe being closer to the board. Yeah, it should be all right. We're doing it all through audio. So. I don't want to mess up the sound or anything, but if I do decide to use that, since I didn't have PowerPoint or anything like that, that's fine. For these guys, if I use the board. But I wouldn't have to run clear over here to do it. That's okay. Is that okay with you? Is that okay with you? You're very in charge. I do hear a little bit of feedback, Billy Andrew. Is it going to mess with your system? If it is, I won't do it. If you do, you think it'll be all right? Yeah. I'll work on it. We'll adjust it as you go over there. Or maybe we can move it. I'm just thinking about these guys. I don't need to use the board to make me happy. But it might help them if I do that. At certain point. 심판을 쓰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조금 바꿀게요. Also feel like this section is a little weaker than the right in front of you. 굉장히 힘이 없어서 No, not. 아니에요. Actually, you just discern who's the strongest here. 전 누가 제일 강한지 지금 분별해 볼게요. I don't know. It's like both of sides are pretty good, but there are a few weak spots in each side. I love to teach this generation, your generation. 저는 여러분의 세대에게 강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I feel like what we are about to experience will be the greatest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history. 우리 여러분 세대가 경험하는 성령의 부르심이 역사상 가장 강한 부르심이 될 거예요. I feel like you are the most blessed generation that has ever lived.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You're probably going to face more challenges than any other generation. 그 대신에 여러분이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Maybe not.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early church and the martyrs, they faced a lot of challenges. 네, 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거예요. Down through history, there have been cultures and nations where the church has been very persecuted, obviously. 그리고 물론 역사상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좀 받았죠. So I don't know about the challenge part, but I do know about the awakening part.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는 깊은 그 영적인 대각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What is coming is truly unprecedented. 그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겁니다. I actually believe we'll see a billion souls saved in the next 10 years. 제가 믿는 것은 수십억 명이 구원받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I feel like everything that we are about is going to a new level.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한 차원으로 저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So those of us who are older, I'm 60. 저는 60대인데요. 나이든 저희 같은 세대는 I know I don't look a day over. 55. And my wife is obviously 20 or 30 years younger than me. You figure out. But my generation will be the fathers, the coaches, the mentors for your generation. God is going to use your generation to reap the greatest harvest that the world has ever seen. 네, 세상이 보지 못한 그 대추수를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So you're living in a wonderful time of history. 그래서 여러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I wouldn't trade being alive now for any season ever. 일단 저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So I'm going to teach you a little this week about prayer, intercessory prayer. 저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I understand, Andrew, I'm free if I want to do half a week on that, maybe half the week, other half on something else if I choose to do so. 근데 제가 이렇게 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나머지 이제 며칠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강의할 거예요. So, has anyone in here read this? Have any of you read this book, Intercessory Prayer?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No, I thought I felt a stronger anointing. 어쩐지 저쪽에서 강한 기름 부으신 분. Yeah, her, not you.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요. This is the book I'll be teaching from. So 제가 이 책의 내용을. It is in Korean, by the way. 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And I thought this morning probably I would start by just telling you a little about us. 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시작할게요. Not the whole morning, but the first few minutes. 네, 그래서 첫 몇 분 동안만. CC and I met in Bible school. 그래서 CC와 저는 성경대학에서 만났고요. First time I saw her, the Lord spoke to me and said, "There's your wife." 그래서 CC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게 너의 아내다라고 말씀. I was slain in the Holy Ghost right there.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Didn't know her name, didn't know anything about her.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전혀 모르고요. She was on the platform at Christ for the Nations with the worship team. 예, 그래서 예배팀이어서 또 이제 무대 위에 있었어요 항상. And I just said to the Lord. I said to myself, I said out loud, "Is that you, Lord?" 제가 제 자신에게 talking 그렇죠. to me. 예, 하나님 정말 당신이에요 하고 제가 물었죠. And he said, "Yes, that's your wife." 그래서 so, 맞다 너의 아내다. And I said, "I approve." 하나님 제가 허락할게요 라고 했어요. So I told the Lord, I'm not going to do anything to try and make this happen. 하나님 제가 억지로 이게 되도록 하지 않을게요. If this is you, I'm going to let you do it completely. 이게 진짜 주님이라면 주님이 직접 하시도록 제가 모든 것을 내어. You arrange a situation for us to meet.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You start the relationship somehow. I'm not going to do anything. 제가 억지로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And I'm not here to share on courtship, 그래서, but the Lord did all of that.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Very, very supernatural the way God brought us together. 그래서 저희를 두 사람을 함께 연합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그 이끄십니다. Actually, had a prophet speak to me about 2 weeks before I saw her. 근데 제가 아내를 보기 2주 전에 한 예언자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And he said God's going to give you a wife while you're here at Christ for the Nations. So Christ for the Nations라는 그 대학에 있는 동안에 너가 아내를 만날 거다. And he said, is there anyone in your life right now that you're involved with? 그리고 지금 혹시 교제하는 자매가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And I said there's a girl I'm dating back in Ohio, in my hometown. 그래서 제 고향에서 뭐 데이트하고 있는 not, 자매가 있어요. Not serious, just a friendship of sorts. 예, 진지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And he looked at me for about 10 seconds and never said anything, just stared at me. 근데 10초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And then he said, "No, she's not the one." 그리고 나서 아니야, 걔는 아니야. Get rid of her. 관계했네. And then he said, "God has somebody for you right here."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를 위한 아내를 준비하셨어. And then he said, "You're not ready yet." 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But within 6 months to a year, you'll be married. 근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너를 결혼할 거야. Now that's a pretty heavy word. 굉장히 무거운 예언이죠, 사실은. And 9 months later, we were married. 그리고 정말 9개월 후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So it was a very supernatural thing God did with us.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And God really put a heart in us during that season of our lives for the nations.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열방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We wanted to give our lives to another missions to another nation somewhere. 예, 그래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싶었어요. And it was really very shocking to us when the Lord begin to say, I want you to stay right in America. 나 하나님이 미국에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I need you right here. 너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I actually felt for a season that it was compromised. 처음에는 그게 타협인 줄 알았어요. I said, Lord, you know, America's had so much of the gospel, so much truth. 나 하나님 미국은 복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진리도 많이 받았잖아요. We want to go somewhere that hasn't heard. 근데 아직 듣지 못한 그 곳에 저희는 가고 싶어요. Somewhere where the need is greater. 필요가 더 많은 곳에. I mean, we didn't really know at the time that over the next 30 years, America would so spiral downward. 근데 그때는 몰랐죠. 30년 동안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And frankly, I feel like now America is one of the most needy nations in the world.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 feel like without a third great awakening, America will never again experiences her destiny. 그래서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진정한 미국의 운명을 정말 보지 못할 거예요. So this is the sphere. America is the sphere of influence or authority that God has given to us.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 안에 있어요. I've got two very significant and powerful visitations from the Lord in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한 두 번 정도 저를 만나 주셨어요. During which He has mantled me for America.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훈련하셨고. So I don't travel much overseas. 그래서 저는 해외로 자주 가지 않아요. I do go to Korea once in a while because the Korean people are just the best. 네, 어쩌다 한번 한국은 갑니다. 한국 right. 사람이 최고니까. Says somebody say Mary. And Singapore. 싱가포르도 가고요. Once in a while, England. 그래 어쩌다 한번 영국. But for the most part, the Lord has said your assignment is America.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너의 과제는 미국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I live to see America turn and become what God needs her to be again.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미국이 하나 그 창조한 원래의 그 미국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And I think you know this, but I'll say it anyway.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My focus is not America because I think God loves America more than any other nation.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미국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제 초점을 미국에 두는 게 아니에요. My focus, God has given me a focus for America because of His plan for America in this harvest.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국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추수 가운데 미국의 역할 때문이에요. But God also, when we were students at Christ the Nations, He also began to give us a passion for prayer. 근데 성경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또한 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I was raised in church. We were both raised in church all of our lives. 네, 저희는 한 평생 교회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I did not understand intercession until Christ for the Nations. 하지만 성경대학 다니기 전까지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I really had no prayer life until then. 그때까지는 기도 생활도 거의 안 했고요. It was a religious thing for me to do.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I was not hypocrite. I wasn't phony. You understand that word? 위선자도 아니고 뭐 사기꾼도 아니에요. 뭐 가식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I was dedicated in my heart to the Lord, but I had no concept of intercession. 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헌신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For me, prayer was just something you did when you needed God to do something for you.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였어요. And during my tenure there as a student, I found my theology being shaped.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대학을 다니면서 제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죠. And I began to think, this, he really needs me to do this.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There are things that God wants to do that won't happen unless He finds a person to get involved.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많은데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That thinking really rocked my world.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Because I've been raised with a concept of the sovereignty of God.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항상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That just said if God wants to do it, He'll do it regardless of what any person does. 그래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야라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So a theology that said God's will might not happen was strange for me.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라는 그 신학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But I found passages of scripture that convinced me it was true. 네,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ose this morning. 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저희가 같이 이따 볼 거예요. While the Lord was teaching me this, He involved me in a very unique prayer assignment.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저를 가르칠 때 또한 굉장히 특별한 기도 숙제를 주셨어요. I just graduated from Christ for the Nations and moved from Texas to Ohio. 네,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오하이오 주로 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And I was teaching principles of prayer, but I hadn't really walked it out fully. 그래서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는 항상 가르쳤지만 제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진 않아요. You don't really understand anything until you do it.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Until head knowledge turns into experience, heart knowledge, you really don't know it. 그래서 머리의 지식이 이제는 여러분 가슴의 경험이 되어야지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아는 거예요. So I didn't know that God was about to put me through a year assignment that would last a year that would make me do everything He had taught me. 그래서 전 몰랐죠.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기도 숙제를 주면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A young lady in one of the sessions I was teaching came up to me after the class. 그래서 한 번은 강의하고 나서 한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And she said, I think you really believe this stuff. 강사님이 진짜 이걸 믿는 것 같아요. I said, I do. 그래서, 네, 믿어요. She was setting me up. 네, 일부러 그 이제 저를 그 약간 좀 이렇게 속이려고 하셨어요. She speaks English better than I do. She even knows the slang. Anyway, she was setting me up. She knew that if I said yes, I believe this stuff.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래 나는 믿어요라고 이제 하면 that I would feel like I had to do what she was about to ask me to do. 그러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 형제가 반드시 해야 되라고 일부러 그 상황을 위조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And she said, I have a sister that's really sick. 저한테는 진짜 아픈 여동생이 있는데요. And she sleeps. She's so sick. She sleeps most of the time. 너무 아파서 맨날 잠만 자요. And I feel like the Lord wants you to come and pray for her.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와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And I said, well, okay, I'll do that.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네, 그렇게 하시죠. Now she lives about 45 minutes away. 네,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삽니다. She's in a nursing home. 저 지금 또한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이제 병원에. Understand nursing home? That phrase in the Koreans, I don't know what you call it over there, but. 예, 그래서 돌봄을 받는 그런 이제 양육원이 있어요. Probably take better care of that. That's what I'm doing. 한국은 양육원이 없어도 사람들이 서로 잘 돌보죠. But anyway, I said yes, I will. 예, 그래서 제가 갈게요. And when I arrived at this nursing home and met this girl, 제가 양육원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여동생 만났어요. She was in a coma. 네, 의식이 없었습니다. To say that she slept most of the time was true.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잠만 자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She slept all the time. 근데 정말 식물 인간처럼 의식이 없었어요. She was a vegetable. 네, 식물 인간이었습니다. She was fed through a tube in her stomach. 네, 그래서 튜브로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았고요. She breathed with the trach. 네, 그래서 숨도 이제 다른 tracheotomy throat. 네, 기계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And she had been in a coma for a year and a half. 네, 1년 반 정도 식물 인간이었습니다. Doctors gave her absolutely no hope. 네, 의사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She had had a disease called viral encephalitis. 예, 네, 그래서 질병이 있었어요. It's a virus that attacks the brain. 뇌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And they told me that this virus had literally destroyed the lining all the way around her brain.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뇌 전체를 손상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y said we can't find any part of her brain that is not covered with infection. 그래서 뇌 어떤 부분도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So I found a girl who was unconscious, sleeping, drooling in a coma, and that's what I went to pray for. 네, 그래서 의식도 없고 침만 흘리면서 이게 식물인간인 상태인 사람을 제가 이제 Now my hope was that God would raise her up immediately. 네, 저의 소망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You know, you find yourself thinking, if the Lord sent me to this girl, then maybe I'm about to see a miracle.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And I was pretty bold in my faith at that time.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도 많고 용기도 많았어요. I'd seen a few miracles. 저는 기적도 이미 본 상태였고. I really believed in the power of prayer.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저는 정말 믿었어요. And I just had the sense God is going to heal this girl through my prayer.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자매를 그 자리에서 고칠 거라고 전 믿었어요. But nothing happened when I prayed for her. 네, 제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o I asked the Lord, what do I do? I prayed for her, by the way, for about an hour. I just stood over her and 제가 prayed in the spirit. 한 시간 동안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Scriptures. 그리고 또한 성경도 선포하고 예배하고. I did every form of prayer that I knew of. 그래서 기도의 모든 형태, 제가 아는 모든 형태를 다 했습니다. And I even tried to do the Smith Wigglesworth thing. 예, Smith Wigglesworth라는 부흥사가 했던 것도 한번 해봤어요. I grabbed her by the hand and I pulled her up. 예, 손을 잡고. She was sitting straight up. 앉을 수 있도록 제가 몸을 이렇게. And I said, I command you. To be healed in Jesus' name. 명령한다. 너가 고침을 받기를 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And I let go of her, and she flopped back down. 제가 손을 놓으니까 바로 침대로 떨어졌어요. And I tried it again. 그리고 제가 또 해봤어요. I command you in Jesus' name to get up.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서라. Flopped back down. 다시 확 떨어졌어요. So after an hour of prayer, I left.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떠났어요. And I said, God, did you really send me? To this little girl. To me, she was a little girl. She was 19 years old. 네, 그래서 19살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이 정말 이 자매에게 저를 보내신 건 맞아요? Because if you sent me to her, I'm going to stick with this. 왜냐면 하나님 정말 보내신 거라면 제가 계속할게요. But if for some reason this is not your plan for me to use me or to raise her up. 근데 이 자매를 일으키는 것, 나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Then I'm not too proud to just back out of this right now.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떠나는 게 제 뭐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아요. Because this feels a little bigger than where I am. 왜냐면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수준보다 이 상황이 더 큰 것 같아요. I mean, I do headaches. 저는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The flu and colds. 그리고 감기나 뭐 이제 I don't do vegetable comatose people. 저는 식물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You need to find somebody that's been doing this a whole lot longer than me.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And frankly, I was very, very intimidated. 사실 정말 솔직히 저는 진짜 위축됐어요. I mean, when you stare for an hour at a girl who is drooling and just no life whatsoever. 나 한 시간 동안 계속 침을 흘리고 또 이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You don't get one sign that anything is happening. 그리고 어떠한 조그만 사인도 없어요. 변화의 사인이 없어요. It's a pretty challenge. It's a pretty intimidating situation.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And what I felt like I heard from God was, I want you to stay with this.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낀 것은 너가 계속 그래도 있어. And I want you to go every week and pray over her for an hour. 그리고 매주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해라. So 45 minutes each way, an hour and a half total. 네, 그래서 45분 동안 Another hour just praying over her. 왕복 한 시간 반,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So pretty intense, and then my schedule give 2.5 to 3 hours every week.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두세 시간을 들이나는 게 있다. Some weeks I went twice. 예, 그리고 어떤 주간에는 두 번을 갔어요. You know, and I thought, well, next week it's going to happen. 아, 다음 주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But it didn't.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I took people with me once or twice. 그리고 한두 번은 제가 사람들을 또한 데려가기도 했어요. My thought was if I could just get the prayer of agreement. 아 그래서 기도의 동의가 있으면 기적 일어날 거야라고 또한 생각을 했어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I felt one day to pray deliverance over her.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귀신이 쫓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축사 기도도 했어요. I bound any demons that were controlling her. 그래서 그 자매를 통제하고 있는 모든 그 마귀들에 대해서 제가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제가 또한 명령했고 It's the only time I ever got any response from her. 근데 그때만 제가 어떤 반응을 She began to groan. 갑자기 시름 소리가 내는 거예요. She started shaking and she lay there. 예, 누우면서 막 목을 떨고 You don't have to do that. 누우면서 막 시름 소리를 내는 거예요. But that's what she was doing. She started shaking. 갑자기 몸이 떨기 시작했고, she was groaning and you know, and it was a manifestation of these demons coming out of her. 예, 신음소리를 내면서 정말 이게 귀신들이 떠나는 거였어요. While she shook, she eventually sat straight up in bed. Eyes still closed, unconscious, but she sat straight up in bed. 네, 정말 아직도 무의식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일어섰어요. 몸은 떨고. I was a little bit freaked out by it, but I was excited. 네, 그때 조금 사실 무서웠지만 그래도 흥분이 됐어요. Because I thought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a demon coming out. 이게 귀신이 떠나는 모습이구나. And when she's delivered, she's going to be well.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진짜 치유를 받을 거야. My thought was this has all been caused by a spirit of infirmity.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그 병의 귀신 때문에 일어난 거다. But she groaned and she shook, and the demon came out. 예, 그래서 신음하고 몸을 떨고 귀신이 나갔어요. And then she flopped right back on the pillow. 그리고 나서 다시 Still 누웠습니다. Completely unconscious. 여전히 무의식 중 상태였어요. Because she needed more than deliverance. 왜냐면 그냥 귀신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She now needed a creative miracle. 이제는 정말 창의적인 기적이 Her brain had been destroyed. 왜냐면 뇌가 완전히 손상당한 상태였잖아요. You know, they say that sometimes people in a coma can hear you when you talk to them. 예, 그래서 사람들은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That even though the body's not working and they can't wake up, the brain is still functioning. 예, 그래서 몸의 기능은 다 고장이 나서도 뇌는 여전히 이제 So I used to talk to her like she could hear me.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어요. But I found out later she wasn't hearing anything.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것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Her brain was completely destroyed. 왜냐면 뇌가 완전히 손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So this went on for months. 그래서 이게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Every time, this is important to me that you hear what I'm about to say.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very time I went to see her for the next 6 to 9 months. 제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계속 매주 이 자매를 보러 갔어요. I had a tremendous battle with my faith. 제 믿음에 대한 엄청난 시름이 있었어요. This was not easy. 이게 절대로 저한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I felt intimidation. 그래서 위축도 됐고요. I felt discouragement. 그리고 낙심도 됐고요. I wrestled with unbelief. 불신에 대해서 제가 씨름했고요. But the Lord would encourage me. 네, 하나님은 저를 격려하셨어요. And I think for the first 9 months of this, every time I drove home, I had a conversation with God. 그래서 9개월 동안 제가 병원을 들렸다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Where I simply asked, Lord, did you really send me?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자매에게 나를 보낸 건가요? Is this really going to happen?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요? And the Lord would encourage me in my faith.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제 믿음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There are assignments that God will give you that will be very, very intimidating.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제를 줄 텐데 여러분이 정말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과제가 있을 거예요. When you experience those thoughts of fear and intimidation.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생각 아니면 위축 당할 때마다요. They do not disqualify you. 여러분이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The key will simply be how you deal with that.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Frankly, God will give you many assignments in your life that will be bigger than you.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보다 큰 숙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It'll be bigger than where you are in your walk with God at the time.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세요. But if you'll understand the principle that Paul taught. 근데 바울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잖아요. It will be through your weakness that the strength of God can manifest. 여러분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Because your weakness will drive you to Him. 왜냐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밀어줍니다. And as you go to Him, something will happen in your heart, and you will grow into that assignment.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커지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될 거야 그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And for me, it was about 9 months into it. 근데 저에게는 한 9개월 정도 걸렸어요. When the intimidation began to leave me. 9개월 지나서야 그 위축감이 좀 없어졌어요. Fear of failure.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Unbelief was leaving me. 그리고 불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ecause I had spent hours. 저는 praying over this girl. 아주 praying in tongues. 예, 제가 수십 시간을 speaking the word. 방언하고 Sometimes, 말씀 선포하고 기도했죠. I would just read the word, the Bible over her for an hour.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계속 다 읽어 줬어요. God's word is life.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Say your word and heal them. 주의 말씀이 치유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He's going to decree your word over this girl. 이 자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And as I did that, I didn't realize that God was doing something more than just ministering to her.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단지 그 자매에게 He was changing me. 자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를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He was taking all the head knowledge I had and moving it to here. 그래서 모든 머리의 지식을요 이제는 나의 가슴 가운데로 가져가. Faith was forming in me.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Revelation was growing in me. 내 안에 계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And I came to a point where I was not declaring over her, just hoping it would happen. 그래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제가 선포하는 게 이제 멈췄어요. I knew it was going to happen. 일어날 거라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My faith was strong. 저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And what I had known from teaching,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았던 것들, I was now experiencing. 이제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I did this for a year. 그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I think as I figured and added up the time because I had gone sometimes more than once a week.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간 적도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다 더하면 that in that year I had probably spent somewhere around 70 hours. 그 1년 동안 한 70시간을 praying over this girl.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Just speaking the word. 말씀을 praying in tongues. 방언으로 기도하고 worshiping. 그리고 예배하고 laying hands on. 안수 기도해주고 binding the devil. 그리고 귀신을 releas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초청하고 after a year she got worse.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더 악. She developed a bad infection that the doctor said would probably finish her. 네, 그래서 더 안 좋은 감염이 들어와서 감염이 이제 퍼져서 죽을 the hospital.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They did another CAT scan on her brain.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했습니다. They said it's worse than it's ever than it was a year ago. 1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That makes you feel good. 여러분 그 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You've been praying for a year and it's worse. 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And she's probably going to die very quickly in the hospital. 그리고 조만간 병원에서 죽을 거라고. So they told the family, if you want to see her again alive, have any conversation over her or whatever, you need to do it quickly. 그래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면 지금 빨리 와서 병원에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And her sister, who was the only person in the family that was saved, 근데 그 언니만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Came to me on, I think, Tuesday night.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Told me what they had said. 그리고 의사가 얘기한 것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다시 동생을 보기 원하면 빨리 지금 오세요. And I went to the hospital on Wednesday.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And my faith was so strong now. 근데 그때 제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And I remember leaning over and talking to her very quietly in her ear. 예,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자매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And I said, Amy. Amy. This nightmare is almost over. 이 모든 악몽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 And nothing can keep us from receiving our miracle. 그리고 우리의 기적을 우리가 받도록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And then I began to prophesy over her.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a normal brain. 너에게는 정상적인 뇌가 다시 You are going to have a normal life. 그리고 너는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You're going to be completely healed. 너 완전히 치유될 거야. You're going to walk again. 그리고 다시 걸을 You're 거야. You're going to marry. 그리고 You're going to have children if you want to. 그리고 원하는 자녀를 낳아. You're going to experience and fulfill your destiny. 그래서 너의 운명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 I wasn't weeping from my emotions. I was weeping from my spirit. 그래서 제가 제 감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이 울기 시작했어요. And I kept saying to her, nothing can stop us.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So you get to a point where you know what God has told you, and you know He has authorized you to do it.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And you can come into a tenacious faith that is able to overcome anything and everything. 그리고 그때 완고한 믿음이 생겨서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And so I kept saying, nothing can stop us.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Nothing can keep us from receiving this miracle. 어떤 것도 기적을 보는데 막을 수가 없어. As I was weeping, I walked out of the hospital saying, walking down the hallway saying it over and over again. 그래서 울면서 제가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People would probably thought I was crazy. 사람들이 저를 saying it out loud. 왜냐면 큰 소리로 그랬거든요. I said, nothing can keep us from this miracle. I was just walking, weeping, and people were looking at me. Who is this crazy man? 어떤 것도 그 기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라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2 days later. 이틀 후에. On the third day. 아니 세 번째 날. On Saturday morning. 저 토요일 날 아침에. No one in the room. 방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The Lord walked into her room. 하나님이 그 방실에 들어오셔서 그 자매를 치유했습니다. Completely. Restored her brain. Wow. And when the nurses walked in, I mean, she still couldn't move very much. 근데 간호사가 들어올 때 여전히 몸은 많이 움직이지. All of her muscles had atrophied. 왜냐면 근육이 다 이제는 손상이 됐잖아요. And God did not do a creative instant miracle on all of her muscles. 하나님이 뭐 근육에 모든 그 근육을 갑자기 즉시에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She was not a believer. Well, I feel like the Lord knew she would need several months of not just physical therapy but spiritual therapy. 예, 그래서 하나님 아셨죠. 수개월 동안 이 자매는 물리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필요했다고. She was not ready to just be released back into the world. 갑자기 그냥 한 번에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So the Lord in His wisdom did not give her a full miracle in all of her body yet. 그래서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That would happen over the next few months. 그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But when the nurses walked in that morning, Amy was laying there smiling at them. 근데 그날 아침에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에이미가 웃으면서 간호사를 쳐다봤어요. With this look on her face like, who are you and what am I doing here? 그래서 그 눈빛은 당신은 누구고 제가 여기 왜 있어? And the nurses freaked out and ran and got the doctors. 제가 너무 놀래서 뛰쳐나가서 의사를 찾아왔어요. And so this girl is, she's alert, she's awake, she's alert. 네, 그래서 에이미가 깨어났다고. She knows her name. 이름도 알고. She knows her address. 그리고 주소도 알고. She knows her birthday. 그리고 생일도 기억해요. She's normal.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And so there's no way. 네, 의사는 말도 안 돼. He said, yes, way. 아니요, 맞아요. This was such a remarkable miracle.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That medical doctors and hospitals in Europe contacted this nursing home and said, what happened with this girl?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의료진들이 전화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And their response was simply, we have absolutely no explanation. 근데 의사들은 우리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he was a vegetable and now she's normal. 식물 인간이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That was a Saturday. The headlines of the Cincinnati Inquirer, it was a large newspaper in Ohio. 오하이오에 굉장히 큰 신문이 있어요. 신문 회사가. The headlines Sunday morning said, "Woman awake, alive, healthy, after 2.5 years in a coma." 예, 그래서 그 신문 앞면에 2년 동안 식물 인간이었던 한 여성이 살아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But I went to church that morning. I had not seen the paper. 근데 제가 교회에 갔을 때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And I still didn't know it happened. 제가 그 일이 일어난지도 전 몰랐습니다. Her sister came to me in the service. after the service. 그 언니가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And said, "You need to go see Amy. There's been a change." 그래서 에이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좀 변화가 있습니다. Said, "You need to go see her." 그래서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And said, "You need to take Cece with you." 그리고 Cece도 데려가세요. And she'd never done that before. 네, 한 번도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She said, "There's been a change." 변화가 있어요. And I think you'll be encouraged. 그리고 격려가 될 것 같아요. Take Cece, go see her. 예, Cece를 데리고 한번 And go today. 오늘 가보세요. Because she knew the news was going crazy. 왜냐면 뉴스가 계속 퍼지겠다는 걸 아니까. So we did, and when I walked into the hospital.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병실에 들어갔는데. She was propped up in the bed. 그래서 침대에 이제 All her family was there. 가족 멤버들이 다 있었어요. She had no idea who I was.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She hadn't heard a thing when I talked to her for a year.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기도한 것을 그 자매는 전혀 못 들었어요. Her sister looked at her and said, "This is the man that I told you about. We prayed for you." 네, 내가 말한 그 형제님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한 형제님. I can still see it like it happened yesterday. 근데 어제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눈에 환합니다. She said, "Tell him what I told you to tell." 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얘기한 거를 직접 한번 해줘봐. She could barely speak. 에이미가 말을 겨우 했어요. She had to cover the hole and drink it out. 그냥 목에 구멍을 이제 뚫어서 그래서 그냥 속삭였어요. The first words that I heard her say. 그래서 제가 들었던 첫 몇 마디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nd I lost it. 그리고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And we had a wonderful celebration. 그리고 그때 정말 아주 기쁜 축하의 시간이 있었어요. The Lord taught me more through that year about prayer. 하나님이 그 1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any other time of my life. 제 살면서 그때만큼 저를 많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Because everything I knew here. 왜냐면 제가 머리에서 달고 있었던 것들 had to work its way down. 제 마음까지 내려와서 했습니다. I had to experience it. 제가 직접 경험했어야 됐어요. I had to do it. 그리고 그것을 했어야 Like the doctor who comes out of school and has to go train under other doctors for a year. 예, 그래서 의과 대학생이 나와서 인턴을 받는 것처럼 And actually do the procedure. 실제로 그 모든 practice with someone watching. 그래서 전문인 앞에서 직접 연습을 하죠. So I asked the Lord, I said, "Why did this take a year?" 하나님 이게 왜 1년이나 걸렸습니까? Why did you do it this way? 왜 이렇게 하셨어요? The only answer I've ever been able to get from the Lord. 네, 제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대답은요. I needed this year to teach you. 이 1년 동안 내가 너를 가르쳐줬어야 했다. Because later he said to me, years later, 수년 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You're going to write books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책을 쓸 거야. You're going to teach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how to pray.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You can't teach them theory.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거야. 그렇지만 이론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You can give them book knowledge. 너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 You have to give them something that you know works. 하지만 너가 진짜 이거는 된다라고 가능하다는 것을 너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When you tell them don't give up, you have to been in a situation where you did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너가 가르칠 때 네가 포기하지 않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어야 됐잖아. When you try to encourage their faith, you have had to be in a place where I had to encourage your faith. 그래서 너가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할 때 너 스스로 믿음의 격려를 받는 그 상황을 경험했어야 돼. And so everything in this book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Which is 20 years of study. 20년 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요. I taught this for 20 years before the Lord allowed me to write it. 그리고 제가 이것을 쓰기 전에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어요. 가르쳤어요. I tried to write it several times and he wouldn't let me. 예,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책을 쓰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he said to me, "You are not ready. It's still here. I've got to get it all down."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 아직도 준비 안 돼서 아직도 머리에 지식이 많고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You know, let me encourage you with this.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을 For the first, how old was I? Let's see, 1996. I was 42 years old. So for the first 40 years of my life, 42 네. years of my life. 그래서 제가 정말 태어나서 40년 동안 I was a horrible writer. 굉장히 안 좋은 작가였어요. I never received better than a C or D on any paper I ever wrote in high school or college.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페이퍼 쓴 게 C 아니면 D보다 좋은 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And I am convinced that some of the D's that I received were really grace. 근데 D도 교수님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준 학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It was awful. 너무 글 그 쓰는데 기대가 없었어요. So when the Lord started saying to me, I'm going to use you to write books. 근데 하나님이 내가 책 쓰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Write books on prayer. 기도에 대해서 너가 책을 쓸 거야. Prophets would prophesy to me. You're going to write books on prayer. 그리고 예언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너가 책을 쓸 거라고. It was a joke to me. 저에게는 그게 진짜 얼마나 웃음거리였는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I actually tried it a time or two. 제가 몇 번 시도는 해봤어요. 한두 번. And I wrote a chapter, a couple of chapters each time. 그리고 그때마다 챕터를 몇 챕터를 썼어요. And I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I was saying. 근데 내가 쓴 것을 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And I finally, literally, just gave up. 네, 정말 제가 포기했습니다. You know who Cindy Jacobs is? Cindy Jacobs 혹시 아세요? Most of you probably heard of Cindy. 네, 저 대부분은 Cindy. She's an international prophet.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언자예요. Fairly well known around the world.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예언자예요. She's a close friend to CC. 그래서 저와 CC에게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And I remember when she prophesied to me, you will be a prolific writer. 예, 그래서 CC가 저한테 예언하기를 너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You will write many books. 많은 책을 쓸 거야. And I said, thank you. 제가, and when I turned and walked away, she couldn't see my face. 그래서 제가 등을 돌려서 그때 신디가 제 얼굴을 보고. I just rolled my eyes. 근데 제가 그냥 눈을 굴렸습니다. And said in my heart.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Nice try, Cindy. No one's perfect. 네, 그래 신디 기도가 좀 틀렸어. 모든 예언자가 다 완벽한 건 아니지. I just didn't believe. 제가 진짜 못 믿었어요. And in 1996. 그리고 1996. She was in a service that I was in.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예배에 신디 제이콥스가 있었어요. Just meet, greet, fellowship in the service.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I was about to get up and speak.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하러 일어났어요. She walked by me. She was on her way to say hello to someone. 근데 누구한테 인사하러 신디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When she walked by me, she said, "Hi, Dutch." 저녕. Hi, Dutch.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치 안녕. Hi, Dutch. And then she kept walking. 그리고 나서 계속 And she got about 6 feet past me. 근데 6feet 정도 지난 다음에 And she said, "Oh, the Lord says if you don't write the book, He's going to give it to somebody else." 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 책 안 쓰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대. And she kept walking.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 Wait a minute. You can't just say that and walk away. 어떻게 그 말하고 그냥 What are you hearing? What are you saying? 무슨 말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줘. That's just what I'm hearing, and off she goes. 근데 아니 그것밖에 말씀 안 하셨다고 그냥 갔어요. I had in my mind that there was something on this. 근데 그때 알았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데 저는 믿지 못해. 2 weeks later, another prophet, James Gall. 예, 2주 후에 제임스 걸이라는 또 다른 예언자가 was speaking for us on a Wednesday night.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어요. In the middle of his message, he stopped speaking, pointed at me. 근데 말씀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Said, Dutch. Said, Dutch. The Lord says there's a book in you. It's time to get it out. 하나님이 너가 써야 되는 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빨리 써야 돼. And I thought maybe I should try this again.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Now, I don't understand how the Lord does this.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How can you go to bed one night and you can't write? You can hardly write your name. 그래서 하루는 진짜 이름조차 쓸 만한 재주가 없는데. And the next day you can write.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막 글이 슬슬 풀리는 거예요. That's what God can do to awaken destiny in you.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운명을 깨우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And to this day, I really don't know if He gave me that gift at that point in time.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시점에 저한테 그 은사를 주신 건지. Or if there's something in my DNA that was hidden.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그 DNA가 있었던 건지. That He simply would not allow to come forth until the right time.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게 그 전에는 숨어 놓으셨다가 But he knows when and he knows how to awaken in you everything you need to do what he has created you to do.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And I wrote a couple of chapters just to test it. 제가 시험해 봤어요. 몇 책을 써봤습니다. And I thought to myself, this is okay. I think I understand this.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이제 좀 알아보고. And people started giving me feedback.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피드백 주기 시작했어요. 오, 이거 진짜 좋다. I said, really? 오, 진짜? And a publisher came to me.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또 왔어요. Said, we want you to write a book. 당신 책을 출판하고 싶어요. I said, really? I mean, I didn't go to them. They came to me.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We think there's something in you that needs to be written. 그래서 형제님 통해서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And I said, maybe this is God.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보다. And I wrote an intercessory prayer. 그래서 근데 이 중국어 책을 썼어요. Which is now in over 30 languages. 그래서 3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I don't think there's any place in the world that you can't read the book. All the languages are covered because of some of the nations that can speak more than one. 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re would be in tribal sense it wouldn't be true, but in the civilized or the major nations, or it's in Arabic.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작은 종족의 언어로 되어 있진 않지만요. 아랍어로 되어 있고요. It's Chinese. 중국어. It's in Korean. 한국어. I love the Koreans. 한국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And you know, we've given all of the rights and royalties for all the international books away. 근데 모든 로열티를 제가 받지 않고요. 다 그 나라 출판사에게 줬습니다. So I have no idea how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books are in circulatio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I know it's a million or more in English. 네, 근데 영어로는 수백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God will take years. To train you. Put you in situations.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놓을 거예요. Help stretch you into who He has called you to be.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이 정말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스트레치할 겁니다. Feel equipped. 그래서 훈련하고 여러분을 또한 기술을 주실 거예요. He will awaken in you if you will persevere. 여러분이 인내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He will awaken in you the DNA, the gifts, the calling that He's put in you. DNA와 은사들과 그 부르심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Now I'm going to share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I'm going to share some of the things that He taught me. 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The principles of prayer. 기도에 대한 원리들. Because He wants to use you to change the world.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You can't do it until you learn how to pray.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실 수 없어요. But if you really get hold of revelation prayer, 네,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대한 계시가 임하잖아요. There is nothing that He cannot do through you.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And if you're not willing to pay the price to do that, 그렇게 배우는 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You will never be a world champion.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All the head knowledge you could ever get will not be enough.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This ministry, why would? 이 YM이라는 이 사역이요. It was born out of people's hearts that were people that were truly intercessors. 정말 중보기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교단체가 나왔습니다. I used to come to Christ for the Nations when I was a student. 저 제가 성경대학 학생이었을 때 로렌이 자주 왔었어요. 뭐 조이 도슨도 많이 왔고요. Dozens of others. 네, 그리고 정말 YM의 많은 리더들이 왔어요. The thing that stood out me the most about them. 그리고 그 리더들에 대해서 가장 눈에 보였던 것은 뛰어난 것은 was the revelation that they carried about prayer.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시였어요. You want to be used by God. 하나님께부터 쓰임 받고 싶어요. That's where you start. 그러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lright. 10:15 exactly. So let's take a break. 정확하게 10시 15분에 끝났습니다. Yes, he was right on. Let's be right on the money when we come back. So half past. 예, 그래서 더치도 목사님도 아주 정확하게 끝냈죠. 그래서 우리도 저랑 와닿으셨어요. Yeah. Christian. Oh, outreach fees. Sorry, backtracking a little bit. Outreach fees. Yeah. Let me just write a couple more words. Let me just introduce this session this way. So the next hour and 15 minutes or so, this will be more theology. Theology is not bad. It's not boring. Yeah. Theology means the study of God. So, you know, we have to understand doctrine and theology. 예,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Before we can apply things properly. 그것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죠. Now, tomorrow and onward, it will be more practical application. 그래서 내일과 그 이후는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을 할 거예요. But again, today, this next hour and a half, hour and 15 minutes, more theology. 근데 이 한 시간 반, 한 시간 15분은 신학을 조금 더 가르칠 겁니다. So my quest for understanding of intercession really started with a question. 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And it may surprise you what the question was. 그 질문이 여러분을 좀 놀랍게 할 거예요. It was simply this: Is prayer really necessary? 기도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거였어요. Not talking about the kind of prayer where we are fellowshipping with the Lord.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alking about the kind of prayer where we're asking for things.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 We're asking for nations. 열방에 대해서 구하고. Souls.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Provision. 공급. Is God going to do this anyway? 하나님이 그래도 하실 건가? And He just wants me to ask in order to be a good Christian. 그냥 좋은 크리스천이 되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 And be able to say that I had some involvement in it. 아, 내가 그 안에 참여했어라고 말하도록? Or are my prayers really doing something? 아니면 내 기도가 진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Now, if you had asked me that, if you had asked me to answer that question back then, I would have said yes. 만약에 그 당시에 저에게 물어봤으면 제가 yes라고 했을 거예요. But I was not convinced. 하지만 그때 완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았어요. My concept of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저의 그 이해는요. Was simply, He wants us to pray, but even if we don't, He'll get it done anyway.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안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Because He's all powerful.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주권 있으시고 하나님이잖아요. He always gets what He wants.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다 그냥 얻으실 거야. So then I read statements, for example, from Wesley. 근데 웨슬리가 쓴 것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Wesley said, God does nothing on the earth except in answer to believing prayer.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Now that's a pretty broad and a pretty powerful statement. 굉장히 좀 강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 진술문이에요. God does nothing on the earth except in answer to believing prayer.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게 없다. And that really messed with me. 그게 정말 저를 좀 혼란시켰어요. And I found myself thinking, you know, if that is true, 그게 진짜라면, if my prayers are really doing something, 내 기도가 정말 뭔가를 하고 있다면, I'll give myself to that. 그럼 내가 기도를 할게. I'm not into religion. 나는 종교. I'm not into legalism. 어떤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I'm not into doing things just to be a good Christian and impress God or people. 그냥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탄시키고 사람들을 감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싫어. But if this is real,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and it makes a difference, 그리고 그게 변화를 가져오면 내가 기도할 때, if my prayers are going to get somebody to heaven, 그러면 내 기도 때문에 누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If my prayers are going to help change a nation. 그리고 내 기도 때문에 한 나라가 변할 수 있다면? If my prayers are really going to be used to give a girl a new brain. 그리고 내 기도 때문에 한 여자가 새로운 뇌를 받을 수 있다면? Amen. 그러면 내가 하겠다. I'll change my life for that. 내가 나의 삶을 그것을 하도록 변화시킬게. I'll sacrifice for that.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게. I'll give my gifts. I'll give money. 내 돈. I'll give everything. I'll give it all.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할게. But only if I really know it matters.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겠다. So I started on a journey to really find ou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연구해 왔어요. And in my opinion, I found that the story woven through all of the scriptures. 예,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동일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Is really God and people for better or worse. 하나님과 사람이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working together.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It's never God just doing his thing without people. 사람 없이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요. It's God working through people.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God needing faithful men and women.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God needing a race 그리고, through whom to work. 예, 그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한 그 사람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I mean, when he wanted to save the world, he had to find a man.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했어야 됐어요. Come into covenant with that man.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a race of people through that man.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so he could get the Messiah into the earth. 인종을 일으켜서 사용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죠. But he didn't send him straight from heaven. 그냥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Apart from the human race. 예, 그 인류와 동떨어진 예수님 같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God, I found in scripture, needed prophets.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He needed a human 예,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사용하셨고요. 메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He needed human hands, voices, feet. 사람의 손과 목소리, 발을 사용하셨고요. In order to accomplish what he wanted. 하나님 원하신 것을 그렇게 해서 성취하셨습니다. So I found myself starting to believe maybe he really does need not just want.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Maybe he really needs 정말 my prayer.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And then I studied passages like Matthew 6, for example.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말씀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Where he said, "Ask me for my kingdom to come." 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 When he said ask for his kingdom to come, he wasn't talking about some eschatological reign thousands of years down the road. 예, 그래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의 그 세천 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When he speaks of his kingdom, he's talking about his rul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 있어요. The definition of a kingdom literally is the realm over which a king rules. 예, 그래서 왕국이라는 그 뜻은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의미죠. He was saying, "Ask for my kingdom rule to come into situation."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And you have to ask yourself, "Well, doesn't he want to do that already?" 그러면은 직접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하실 수 있지 않나? Isn't he planning to do it? 아니면 그렇게 하기를 지금 Then why would he ask me to ask for it?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If it wasn't for the fact that my asking was somehow releasing him to do it. 내가 구할 때 그것이 풀어진다라는 의미겠죠. He told us to pray and ask for our daily bread.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He follows that up by saying, or before he says to ask that, he says, "I know your needs before you ask."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나는 너의 필요들을 안다라고 이 그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So when you ask for money to pay your school bill, 그래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Do you think you're informing God for the first time how much money you need? 얼마가 필요한지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How many of you think He already knows?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But how many of you think you still have to ask?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And that messed with me. 근데 그게 저를 좀 혼란시켰어요. Why? 왜요? Is he just wanting me to be spiritual? 그냥 내가 영적인 사람. Why am I gonna have to ask? 왜 내가 물어봐야 돼? He knows what I need. Why does he just do it? 그럼 그냥 하시면 안 돼? But he says in another place,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근데 다른 구절에서는 너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d so even though he's not provid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And even though he knows what I need,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지만, he still says, "You're not going to get it if you don't ask." 근데 너가 구하지 않으면 넌 얻을 수 없어. And sometimes he goes on to say,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won't get it if you don't know how to ask."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면 또 because some of you ask amiss. 왜냐면 너희는 잘못 구하는 게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So I found out I have to find out not only what God wants me to ask for.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I need to discover the principles in prayer that apply to certain situations and causes. 예,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필요한 기도의 원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Because I have to pray according to His will. 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That doesn't just mean I have to ask based on what He wants to do. 예,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It also means how does He want to do this?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I'll share with you some stories about that tomorrow. 예, 내일 그 예화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Here's another great verse. 네, 또 다른 아주 좋은 Second Thessalonians 3 verse 1.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Paul said, "Pray for us that the word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 glorified."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빨리 그리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해서 기도하라. Yeah. We know it's God's will already for His word to sprea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희는 알죠. And yet Paul said, "Would you ask Him for that?"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Now the last time you were in intercession or spending time with the Lord. 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How many of you prayed that the sun would come up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Did you ask God for a sunrise? 예. 그 해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The last time you took a shower. 그 샤워하면서 Did you ask God to make the water wet? 예, 그리고 물이 나를 적시도록 여러분 기도했었나요? Are you going to pray that it gets dark tonight so you can sleep?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수 있도록 해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Have you ever wondered about the fact that God never asked us to pray about anything that He was going to do already?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There are natural laws that He put in motion that are just going to automatically happen.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He never says pray about any of that.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He only asks us to pray about things that we really can create or cause to happen. 근데 우리가 창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만 하나님 기도하라고 In other words, if you want the word to spread in Turkey, 그래서 터키에서 하나님 복음이 If enough people will ask,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ray, release, 구하고 decree,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Then the word will spread in Turkey. 그러면 터키에서 정말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If I can't find the people to do what I want to do, it won't spread in Turkey. 네,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 겁니다. This really messed with me. 네, 이 모든 생각들이 저를 혼란시켰어요. I found myself asking, "Is someone going to miss heaven because I was too lazy to pray?" 그래서 제가 물어봐죠.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나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Is there a move of the Holy Spirit waiting to happen somewhere? 어디선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데 still waiting because God could not find believers that would pray. 근데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이 역사를 못 하고 있는 거 Was Wesley right? 웨슬리가 정말 God does nothing except an answer to believing prayer.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의 기도 응답 외에는 하시는 게 없나? And I decided I have to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Because if it's true. 왜냐면 그게 진짜라면 It's a game changer. 그러면 완전히 게임 모든 게임을 바꾸는 거죠. Let me add this. 제가 이걸 한번 덧붙일게요. The reason that many Christians do not develop a consistent prayer life.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요. So many things get in the way. 그리고 많은 것들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It's because they don't really believe. that their prayers make you hear. 기도가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He's going to do what he wants anyway.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거야? This will make me a better person, maybe. 그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Maybe I'll grow. 있고, Maybe I'll learn. But as far as what God wants to do in the world, or in somebody's 것은, life, He's going to do it anyway. And if that subconscious, even if it's subconscious, if that theology controls you,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여러분 그 신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You're not going to pray.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다. Well, I came through this season believing that it does matter. 근데 저는 이 여정을 거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from scripture that I believe God waits for us to pray before he does things.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게요. Genesis 1, 26, 7, and 8, and since I have one hand,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somebody to read that to us. Could we just have somebody that has a good loud voice and so 큰 목소리로 read Genesis 1, 26, 7, and 8. 예, 1장 26절에서 28절 읽어줄 분 있어요? Within the next 10 minutes. 예, 10분 안에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Come on, 읽어주세요. Somebody read it for me. If you had real Bibles instead of those iPads and phones, you could do this. Yeah. 아이크 말고 진짜 성경을 찾아보세요. Come on, somebody, who's got it? I got it. Read it for us. Nice. Nice and loud, please.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Then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Good. Psalms 8, 3 through 8. 시편 8편 3절. Somebody read Psalms chapter 8, 3 through 8. 예, 3절에서 8절.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what is mankind that you are mindful of them, human beings that you care for them? You hav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d crowned them with glory and honor. You made them rulers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put everything under their feet, all flocks and herds, and the animals of the wild and the birds in the sky. And the fish in the sea, all that swim the paths of the sea. Very good. What translation was that? NIV. NIV. Many translations word it just the way the King James words it, just the way the NIV does. 예, 그래서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전을 보면요. But the phrase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is not a good translation. 예, 근데 뭐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라는 그거는 별로 옳지 않아요. The correct translation 올바른 해석은요? Is that h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God.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How many of your translations say God? 예,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가요? The word is Elohim. 예, 한글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잘 나와 있어요. So let's look at some words in those verses and amplify them. 예,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가지를 보고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게요. Let's find out what God had in mind when He created us.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I'm going to give you 1, 2, 3, 4, 5, 6, 7, 8 Hebrew words. 여덟 개 히브리어 Hebrew 단어를. 1, Greek. 예, 그래서 일곱 개 히브리어 하나는 그리스어예요. And one of them is from also Psalm 115:16. 그리고 한 단어는 시편 1장 15절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So if you want to write that reference down also, it'd be good for you to have.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시편 1장 15절 16절. So w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The word is selem. 셀렘이라는 단어예요. Comes from the root word sel, T-S-E-L. 예. 그 뿌리는요, TSEL에서 나왔어요. It's a very fascinating word. It means, of course, image. 예, 이미지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But it means to resemble. 예, 근데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And it's such a strong word that it also means an illusion. 근데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요. 또한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What is an illusion? 환상이 뭐죠? It's something that you think you see, but you really don't see that.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보는 건 아니에요. The word means a phantom. 네, 그래서 어떤 그냥 환상. A phantom is something that you think you see, but you don't really see it. 그래서 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보는 건 아니에요. God uses this word because He's saying to us.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우리에게. I made Adam so much like me. 아담이 나를 너무 닮도록 만들었다. That it was illusionary.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환상, 나를 보는 듯한 환상을 갖도록. When all of creation saw Adam out of the corner of their eye.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을 보잖아요. They probably looked twice. 그럼 하면 두 번 정도 다시 봤을 거예요. Thinking, wow, I thought it was God. It's just Adam.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아담이었잖아. He was so much like God. 하나님을 너무 닮아서요. It was like an illusion. 마치 그게 환상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The word likeness. 네, 그래서 demuth. Demuth라고. It's from the Hebrew word dama. Dama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D-A-M-A-H, dama. 네, 그래서 dama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나왔어요. The word means to compare. 그래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Or comparable to.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It means a model. Amalo라는 In other words, if I'm going to create something, I start with a model.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창조할 때 아말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And I create this just like this one. 그래서 이거를 창조할 때는 이거랑 거의 똑같이 창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It's the word for prototype. 예, 그래서 prototype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You understand what a prototype is? Yeah. You have something and you're going to make more just like it. 예, 그래서 한 모형, 모델을 세워서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And God says, I'm the model.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델이야. And I'm going to make him just like me. 그리고 얘를 나처럼 똑같이 만들 거야. 여러분. I'm the prototype. 내가 기준이야. And he's going to be made just like the prototype. 그래서 이 모델처럼 이 사람을 So much so that I say, he'll just be a little lower than God.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We have very little understanding. 우리는 이해가 거의 없어요. Of what God really did when He created Adam.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는 이해를 충분히. He was fashioning someone after Himself. 그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He gave them His understanding.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해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He gave them His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He gave them the ability to create.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He gave them the ability to think and dream. 생각하고 꿈꾸는 능력을 주셨어요. Because He was not creating more angels.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또 다른 천사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He didn't want more animals. 그리고 동물을 더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He didn't make the animals because He wanted animals. 예, 그래서 동물이 뭐 그냥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He made the animals for Adam.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He said, hey, this is your home. 이게 너의 집이야. These are your pets. 이게 너의 애완동물들이야. And now I'm making you.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like 너를 me. 만들게. 나처럼. Because we are going to be family. 왜냐 우리는 가족이야. I don't want another trillion angels. 나는 또 다른 뭐 수십억의 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가족을 원해. I want people like me. 나 같은 사람을 I 난 want 원해. To be able to think like me. 나처럼 생각하고. I want to be able to know me. 그리고 나를 알도록. I want to be able to work with them. 나는 그들과 같이 Reason 싶어. With them. 같이 토론하고. Think with them. 같이 생각하고. I'm going to bring them into the decisions. 의사결정 내 같이. Treat them not like servants. 종처럼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I'm going to treat them like my family. 내 가족처럼 내가 대할 거야. Because I'm making kids for me. 왜냐면 나를 위한 자녀들 내가 만들 거야. And a bride for my son. 그리고 나를 나의 아들을 위한 자녀들 만들 거야. Yeah, very few people understand just how strong this word is. 이 단어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If you translated it literally,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잖아요. You would say Adam was made comparable to God. 그래서 하나님 아담은 정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라고. Now obviously it was not as great as God. 물론 하나님은 not as powerful as God. He's not as wise as God. There'll never be anyone like God. There's only one God. 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So you'd have to say it this way. 그래서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God made him as much like himself as he possibly could. 그래서 가장 가능한 대로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긴 해요. And hear me, he did reproduce a part of himself.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 일부분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He put his very life, nature, and spirit into this.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는 줬다는 거예요. And think about this.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He gave man, Adam and Eve, 그래서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the ability to create more eternal spirits. 예,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Wow. And people say, "Man, well,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뜻이에요? Have kids. 자녀를 낳다는 거죠. They're going to come together. 두 사람이 연합해서 and they will reproduce more eternal spirits 영적인 존재들을 재생산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My kids are going to give me family.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손자들을 또 줄 거야. More so, well, not grandkids, but you know what I mean. 이해를 되시죠? Amazing. 아주 놀랍습니다. Man was like God. So, 사람이 하나님과 같았어요. He was comparable to God. 예, 그리고 하나님과 거의 비슷했어요. And why did he do it again?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Because God wanted someone he could relate to. 왜냐면 하나님은 같이 관계할 수 있는 존재를 원했거든요. Commune with. He wanted family. 그래서 가족을 원했던 거죠. 교제할 수 있는 가족. So he gave him dominion, didn't he?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Now, we don't understand the fullness of this either. 이 단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Said, you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그래서 너희가 땅을 정복해라. You don't have dominion over heaven. 그래서 천국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요. But you have complete the dominion over the earth. 하지만 땅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다. I'll take care of the whole kingdom. 내가 왕국을 내가 다스릴게. The kingdom of God is not just on earth.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그냥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And the kingdom of God didn't start when Jesus came. 예,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오실 때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The kingdom is the realm over which a king rules. 그래서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God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God has always had a kingdom over which he's ruled.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왕국이 But 있었어요. But in Genesis 1, he created another colony in his kingdom.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다른 식민지를 또한 만드셨던 거예요. And he put his family there on that colony. 그 식민지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넣으셨어요. And he said, "You're going to rule this part of the kingdom for me." 그래서 내 왕국의 이 부분을 너가 다스리는 거야. Not instead of me, but for me. 그래서 Does that make sense? 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You're not going to do your own thing. You're going to do my will.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너가 하는 거야. We're going to do this together. 우리는 같이 할 거야. But you're going to be the ones who walk this out. 같이 하지만 너가 스스로 이것을 걸어 나가야 돼. Now Psalm 115:16. 그래서 시편 says the heavens are the heavens of the Lord. 1편 15절 16절 보면 하늘은 주님의 것이다. But the earth he has given to the sons of men. 하지만 이 땅은 인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Given is the word nathan. Spelled 예, just like Nathan. 예,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단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doesn't mean give in the sense of ownership. 예, 그래서 그냥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야. 주, It means 줬다라는 give 것은 in the sense of giving an assignment. 예, 그래서 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제를 줬다, 숙제를 줬다. Or giving responsibility. 책임을 줬다. So God was not saying the heavens are mine. But the earth I have given ownership of to the sons of Adam, which is what the word man means there.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은 내 것이고 이 땅은 내가 아들의 후손들에게 줬어라고 했을 때, he was saying the heavens are mine to rule over, but the earth I am assigning to people. 그래서 하늘은 내 것이지만 이 땅은 내가 너에게 과제로 줄게. The word means give a charge to.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맡았다. I'm assigning the earth to you. 그래서 내가 이 땅이라는 이곳을 너에게 맡길게. Adam and all the sons of Adam. 예,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 I'm putting you in charge of earth. 너가 이 모든 땅을 다스려. 책임을 맡아. Are you hearing what I'm saying? 지금 듣고 계십니까? So God is saying, don't worry about all this out here in space. 그래서 하나님, 아, 이 I'll take care of all the planets. 아, 하나님은 이 우주, 이 I'll take care of all the galaxies. 이 모든 갤럭시들 내가 I'll make sure all of that works perfectly. 이게 완벽하게 운행해 주고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정말 되게 But you're going to manage 완벽하죠. this part of the kingdom. 하지만 이 땅이라는 왕국의 이 부분을 너희가 맡아. That I created for you. 예,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집으로 줬어. So he said to them, I want you to rada. 그래서 rada라는 말. Have dominion. 예, 그래서 다스려라. Rule. 예,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I want you to mashal. Psalm 8 said. 예, 그리고 rule over the works of my hands. 시편 8편. 라샤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If you study these two words, kabash is just another word for dominion. 예, 그래서 카바시도요 다스리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Used in Genesis. 예, 그래서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If you study these words, here are some of the definitions you'll find.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공부하면요, 이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Some of you are trying to figure out where I am. 그래서 지금 무슨 하고 계시나 하는데 이 세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Here are some words you'll find. 그래서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You study these Hebrew words. 이 히브리어 원어를 You find the word manage. Manage. 예, 그래서 이제 운영한다. In other words, if you're a property manager. 자, 여러분이 어떤 소유지를 운영하잖아요. If you work for a multi-millionaire. 여러분이 만약에 수백 그 백만 장자를 And he has lots of properties in an area. 그래서 어떤 땅의 영역에 소유지가 많아요. And he makes you his property manager. 그래서 그것을 매니저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He's not giving them to you. 그거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줬다는 게 아니죠. He's assigning you authority to rule or manage them for him. 그 소유지를 여러분한테 맡기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냥 과제를 주는 거예요. And if there's a plumbing leak. 네, 만약에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He's not going to want you to call him and say, "Is it okay if I fix this?" 그래서 전화해서 아 이거 제가 고쳐줄 되나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He's going to say, "You're my manager. Deal with it." 너가 매니저니까 네가 직접 해. I've given you authority to deal with it. 너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권리를 줬잖아. That's what management is all about. Manage this for me. 예,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대신 매니저해 준다는 거예요. So God did not give ownership of the earth to us.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운영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줬다라는 거죠. Here's another word you'll find to define that. 예,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You find the word govern. Govern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See, in America, we have a we're supposed to have a representative government.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대표자들을 뽑죠. That means the people that we elect are supposed to do what we the people want.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 결정해 준다는 거죠. That's the way all government biblically is supposed to work.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운영돼요. And it ends with God. 예,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요. This is what He wants and what He says.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게 나의 뜻이야. These are my principles that will work and produce life. 이게 나의 원리들이고 이것대로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These people and these people and these people. I release my authority into the earth.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풀어줄게. And if it works, and if they do it that way,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My kingdom 그럼 나의 왕국이 will produce all of these good things. 나의 왕국 안에서 if,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생산이 될 거야. If they ever stop doing it my way and they start doing it their own way, 근데 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만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엉터리가 돼. 'Cause all government on earth is supposed to go back to God. 왜냐면 모든 정부는요 다시 하나님을 비춰야 합니다. So he was saying to Adam, "It's not your planet, Adam." 그래서 아담한테 아담 이 지구가 너 게 아니야. But you have full authority to manage or govern it for me. 하지만 나를 위해서 너가 대표로 이것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내가 너한테 줬어. I don't want to get too far ahead of myself.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He says, He gave him glory. That's 그리고, fascinating. 예, 그래서 영광을 줬다는 단어도 Psalm 많습니다. Says he crowned him with glory. 예,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That 씌워줬다. Doesn't mean he made him famous. 그래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And that doesn't mean that Adam walked around in a cloud all the time. 그리고 아담이 구름 타고 다녔다는 것도 아닙니다. It doesn't mean he was put up on a pedestal and glorified. 예, 그래서 아담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Here are the two definitions of glory. One from the Old Testament Hebrew, one from the New Testament Hebrew. 예,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와 이제 신약의 헬라어를 보면요. Because this says he crowned us with glory, Hebrew. 영광, in Psalms. 예, 시편의 히브리어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New Testament says man is the image and glory of God. 근데 신약 성서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So some of you probably know that the Hebrew word for glory means weighty or heavy. 예,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광은요 무겁고 이제 어떤 무게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It does not mean first and foremost praise or adoration. 그래서 뭐 찬양과 그리고 어떠한 뭐 높임을 that 하는 게 아닙니다. That was a meaning that came later. 그것은 나중에 나타난 뜻이에요. It's what we call a derived meaning. 예, 그래서 나중에 변화된 좀 왜곡된 뜻이에요. It really means that which carries the weight. 그래서 그 무게감을 안고 가는 거의 뜻을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actually in our English American culture we say the person who has the most authority carries the weight.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영어에서는 가장 많은 그 권위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무게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That comes from this word right here. 예,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When you give someone glory, you're saying You are the most powerful.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most the one with the most weight or authority.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당신이 가장 많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무게감이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So when God crowned him with glory.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사람에게 씌워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s saying, Adam. 아담. You're going to carry my weight down. 너가 이 땅 안에서 나의 무게를 You're 너가 gonna be the weighty one. 너가 그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 No one's gonna have more authority than you and 너보다, your kids. 너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이 무게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어. In any situation that comes up, you carry the weight.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Mine. 너가 나의 그 무게를 안고 가는 거야. You're gonna find out what I want. So, from heaven. 자 하늘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네가 알아내야 되고. And you have absolute authority on planet Earth to carry it out. 그리고 그 뜻을 진행하는데 너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권위가 주어졌어. And if you really understand that and do it under my lordship. 그래서 너가 나의 주대심 아래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면 Nothing can stop you. 너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Because you carry my weight. 왜냐면 너는 나의 무게를 안고 가는 사람이니까. Now that's what the word means. 그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Now the New Testament word doxa. 독사라고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원어를 보면요. Let me give you a more thorough, more complete definition of this one.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완전한 해석을 드릴게요. It is literally the appearance of a person or thing that attracts attention. 사람들의 주의 시선을 이끄는 것. Or causes it to be recognized for what it really is.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So God's glory causes us to know He's God.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It's the root concept is the appearance of something that causes it to be recognized.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그 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If God walked in the room right now in the flesh,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 in His manifested glory. 정말 영광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There's no one in the room who would have to wonder who it was.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저분이 누구지라고 의심한 사람 없어요. And you try to beat me to the floor. 예, 제가 제일 먼저 땅에 엎드려질 거예요. When the glory of God really comes into a region, nobody has to say it's here.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지역에서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You won't have to advertise it. 광고할 필요도 없고요. You don't have to promote it. The glory's here. Come and see it. 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여러분 홍보할 필요 없어요. Happening, I know it's not real.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홍보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전 알 수 Because when God shows up with His weight, 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무게감을 He shows up with His fullness.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Everybody in town knows it's God. 그러면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And if He shows up in a room.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Him,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His fear of the Lord comes in that room.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곳에 임합니다. We'll realize something changed in this room. 그래서 죄인들도 아, 이 안에 뭔가 변화됐는데라고. In the book of Acts, they joined the church at that point.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죄인들이 교회에 동참하게 되거나 Or the Bible says they stayed away from it. 아니면 오히려 멀리 도망갑니다. Because they were scared. 왜냐면 무서워서. Because something showed up. 왜냐 뭔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뭔가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Now put that back into the context. 여러분이 그 문맥 가운데 다시 이 용어를 가지고 생각합시다. 창조라는 그 문맥에 I crowned you with my glory.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만드셨다. Man is the image and glory of God.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What is that all about? 그게 무슨 뜻이에요? Is that so weird can be worshipped? 예.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건가요? Is that because if I become a great enough leader, you'll glorify me?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리더가 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겁니까? Or he's saying, I will so put my presence.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임재를 너에게. You will so have my image. 너가 나의 형상을. You'll so be like me. 나를 너무 너가 닮아서. That I will be doxa recognized in you.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That's what it means. 그런 뜻입니다. God said, I will give you my authority. 내가 너에게 나의 권위를 줄게. And all creation will know that you have my authority. 그리고 모든 이 창조물들이 Because they will see me in you. 너가 그 권위를 가진 것을 알 거다. 왜냐면 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이다. And because of that, you will be able to represent me well.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어디를 가든지 나를 대표할 수 있다. Because they'll all know that you're not speaking from yourself.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말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보게 될 거야. 너가 나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볼 거다. And when we fell, when Adam and Eve fell.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They lost the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What does that mean? They don't look like God anymore. 더 이상 하나님처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모습밖에 안 보여요. And the church, for the most part, has not recaptured the glory. 근데 많은 경우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When sinners come into our gatherings, they should see Him. 왜냐면 죄인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If they don't leave believing that they have seen Him or knowing that they've seen Him, then the glory is not there. 예,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 You walk into a village anywhere on planet Earth with the glory of God on you.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떤 마을로도 들어가잖아요. They're gonna know there's something different. 그러면은 너에게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They will know God is here. 그리고 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Now the key point of this.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Is the word represent. 우리가 대표한다는 거예요. Why is God doing it the way He did it?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Like 왜 사람들은 나를 Why do they have my glory so that I'm recognized? What is this all about? So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And so that we on the earth really can represent Him, not represent ourselves, represent Him.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What is the word? Let me give you the definition of the word represent. 제가 대표라는 그 단어를에 대한 해석을 드릴게요. From two Latin words. 그래서 두 개의 라틴어. Re, re, re. 그래서 re. And presentum. 그 다음에 presentum. Re presentum. 예,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나왔습니다. Here's what it means. Present again. 예, 그래서 다시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God said, "You're going to present me again on earth."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너가 다시 나를 나타낼 거다라는 뜻이에요. I'm going to show you what I want from heaven.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You're going to present it again on earth. 그리고 땅 가운데 네가 다시 나타내면. You're going to find out my kingdom will. And you're going to sa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말이다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You're going to present me to earth. 그래서 이 땅에게 너가 나를 다시 대표해서 나타낼 거야. Now to whatever level you understand that and walk in that revelation, to that level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exploits for God.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표한다라는 그 단어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수준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But true authority is understanding that I'm really representing someone else. 근데 진정한 권위는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And if I'm in full submission to them, 그래서 내가 완전히 and I really understand authority, 그리고 내가 정말 권위를 이해하면, it's not about me, 그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it's not about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s not about my power,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s not about my dominion,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스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 is 100% about them. 100%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Whatever power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is what I can release.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Whatever ownership they have is what I can represent. 그리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소유. Anything they tell me to do, I can do.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Now I was this is probably in 1974. 한 1974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Maybe 75. 75년도? Or 6. So I was 22 years old. 제가 22살이었습니다. I was recently come back to the Lord. 제가 주님께를 돌아온 적이 있어요. 2 years of rebellion. 2년 동안 제가 반역했어요. And I was starting to take some short-term missions trip. 그리고 나서 제가 단기 팀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And on this particular trip we were going into Guatemala. 네, 과테말라로 저희는 Central America. 예, 그래서 이제 중앙아메리카에 갔어요. To help rebuild after the earthquake in 1976. 그래서 76년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갔어요. In 1976, the earthquake killed 30,000 people in 30 seconds. 예,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3만 명이 30초 만에 죽었습니다. 1 million of the 7 million people in Guatemala were homeless.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만 명의 과테말라 사람들 중에 complete and utter devastation. 예, 70만 명이 그 집을 잃었어요. And we would go in and help build little 10 by 10, 12 by 12 little wooden huts, really. 그래서 나무로 된 그 원두막들을 제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위에 그 철강으로 된 지붕을 만들어줬어요. Dirt floor, no electricity, no water.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그리고 그냥 진흙으로 된 One room. 바닥으로 가지고 원룸을 만들어줬어요. To get them out of the rain. 그냥 비를 맞지 않도록. We would bring in our own supplies.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직접 가져왔어요. Do all the work. 우리가 직접 노동을 했고. At night we would preach.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we 설교했습니다. Set up a little PA system. A generator. 예, 그래서 뭐 사운드 시스템 간단한 거 저희가 세워서. We would tell them why we were there to do that. 우리가 왜 도와주러 왜 왔는지에 대해서 We were representing the Lord.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고 We would share the gospel.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Now I was praying about this trip before we left.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아우리치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And I was realizing that the Lord was trying to tell me there are some things you don't understand. 그때 하나님이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You don't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represent me. 나를 대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Because when I ask you to do something, you think of your own ability.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해달라고 할 때 너는 항상 너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 You think of your own skill or wisdom. 너의 뭐 실력이나 그리고 너의 지혜를 생각해. You don't really believe that it's me, literally. 그래서 그게 진짜 나를 통해서 온다는 Working 건, through you.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해. Because if you did, you'd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왜냐면 진짜 너가 그걸 알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That there's no limit whatsoever on what I could ask you to do.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 Because it would be based on your ability. 왜냐면 너는 너의 능력만 생각해. It would be based on biblical authority. 모든 성경적인 권위. Which says I'm not representing me, I'm representing someone else.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It's not how much money I have.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라고 It's not how much power I have. 그래서 내가 It's not whether I own the building or not.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든 내가 얼마나 It's 능력이 It's as the owner delegated me the right to do this.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말 이것을 못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and,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And if he has you back me 1000%.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대표해서 나가는 것을 알면은 and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분이 나를 서포트한다는 것을 믿어요. He starts saying to me, I want you to start acting the way Jesus acted.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너도 행동해봐. Because when he came to earth, he did not do the things he did from his divine ability. 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 He did as a human being. 사람으로서. Sent from heaven. 자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서. Authorized to represent. The Father. 자 아버지를 대표해서 자신을 나타냈어요. So when they asked Jesus, why are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to give these teachings?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이런 가르침을 하는가? Who do you think you are? What, how do you work these miracles?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하세요? 라고 They would always deflect the attention off of him and say, "It was not about me." 그때 예수님 항상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I'm just representing somebody else. 저는 다른 사람을 그냥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the Father says.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Whatever the Father does, that's what I do. 아버지가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So it's not about me. 저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So there's really no limitation to what I can do.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이 I can do anything the Father tells me to do.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있어요. He says raise the dead, I can raise the dead. 저 죽은 자를 일으키라 그러면 That's not me raising the dead. 그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I'm just presenting again somebody else. I'm representing God. 저는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And he started, this really started exploding in me. 그게 제 안에서 막 그게 터지는 거예요. And he actually said this to me, and I knew what he meant.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He said, on this trip, 이 여행에서, I want you to be as Jesus to the people. 그래서 너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줘요. And that could be heretical, heresy.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단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But I knew he wasn't saying to me that I was Jesus. 근데 하나님이 너가 예수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I knew he was saying to me, I'm going to have to literally believe that Jesus is working through me.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Because if those people are going to find Jesus,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I'm going to have to take him to them.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Not take theology. 예, 그래서 내가 take religion, 신학을 아니면 종교를 Not just take a message. 어떤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I'm going to have to believe he's in me.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His dominion is on me. 그리고 그 권세에 And I'm literally giving them Jesus.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대로 When I put my hand on them, they get Jesus. 내가 안수하면 그들이 예수를 받는다는 When I speak to them, they get Jesus.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And when you believe that, 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All the limitations are gone. 모든 제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Because there's a glory on me that's not mine. 왜냐면 내 것이 아닌 그 영광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I'm representing him. 저는 그분을 그냥 대표하는 것입니다. This is exploding. And he said this to me.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n any situation you encounter. 어떠한 상황이서든지 What you know I would do? 내가 어떻게 하기를 아느냐? Do it. 그러면은 그대로 해라. What you know I would do, do it.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가 알면 그대로 Well, how do we know what he would do?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wo ways.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And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Which will always agree with this. 예,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 이 말씀과 항상 일치가 되죠. So we went to a village way out in the remote part of Guatemala. 과테말라의 굉장히 외곽에 떨어진 마을에 No electricity, 전기도 없어요. No running water, 흐르는 no 물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Devastated by the earthquake. 지진 때문에 굉장히 그때 참사를 당했습니다. Name of the village was Apollo Montanaro. You can do it. Apollo Montanaro. Apollo Montanaro. Awesome. It means the village of sticks. 예, 그래서 막대기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Because it was all the houses were made out of just sticks and straw. 왜냐면 지푸라기 막대기를 통해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Some of them were made from adobe. You know what that is? It's the bricks made out of clay and dirt and they just 그래서 진흙으로 또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그냥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When the earthquake was so powerful it just crumbled. 근데 지진이 너무 세 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Literally their homes were a mound of dirt and straw.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집이 그냥 먼지 덩이였어요. We ministered in this town for a week.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We probably had built 50 of these little dwellings. 예, 그리고 한 50개의 그런 지붕들을 세워줬어요. And we had held services every night. 그리고 저녁마다 저희가 예배를 가졌어요. And they would all come and to the middle of the village and listen. 마을 한가운데 다 와서 들어요. These crazy Americans. So, with their PA system and their guitars. 제 기타 들고 있어요. They had nothing else to do.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다들 왔어요. So they'd all come and listen. 그래서 다 와서 들었습니다. And every village we went to, lots of people came to the Lord.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을로 가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But in this village, 근데 그 마을에서는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No one had gotten saved.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And we kept wondering. I didn't understand warfare that season.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I didn't understand how stronghold could rule a place and keep them from seeing.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지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It's a mystery. Why is no one receiving the Lord? 그 미스터리어서 왜 어느 누구도 영접을 안 하지? But the last night, the last day we were there, so the last service.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저녁 마지막 예배였죠. The leaders asked me to speak. 리더들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했어요. I haven't preached yet. 예, 저는 Because I wasn't one of the leaders then. 왜냐면 그 당시 저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I was a 22-year-old kid. 저는 22살이었고요. On fire for God.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냥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So they asked me to speak. Just before the service, some of our team members came to me and told me what they had found across the village. 근데 예배 전에 팀원들이 와서 마을에서 뭐를 찾았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And I was shocked.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So there's a little girl over on the far side of the village. 저 마을 저 뒤편에 She's probably 5 or 6 years old. 한 뭐 5살, 6살 정도 된 소녀. She's tied to a tree. 근데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And she lives in the backyard of this little hut. 근데 원두막에 그 뒷마당에서 지금 Tied up just like a dog. 나무에 매달려 있고요. 개처럼 묶여 있습니다. Bring her a bowl of water, food. 그래서 물을 뭐 그릇에 가져다 주고 She literally lives there just like an animal would. 그냥 동물이 사는 것처럼 그 여자애가 거기서 살고 Filthy, 있어요. Dirty, 더럽고 mangy.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악취도 나고. And these Americans were shocked.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What is this? Why are you doing this? 그래서 왜 이게 뭐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They said she's crazy. 그래서 그 여자애가 미쳤어요. She's uncontrollable.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She's like a wild person. 예, 그래서 너무 와일드합니다. No one can control her.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She runs off into the mountains and the And we have to find her. Sometimes takes days. 자 마을로 뛰어들어가면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그 여자를 찾아야 돼요. Some of this is just for her own safety. 그래서 우리가 묶어두는 것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방어도 없고. 예 그리고 뭐 어디 데려가서 안식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It was tragic. 그래서 굉장히 비극이었습니다. And when I was up preaching the last night, the Holy Spirit spoke to me. 네 마지막 날 제가 예배할 설교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He said, "Now I want you to tell them you're going to pray for this little girl." 그 아이들 위해서 그 마을 건너편에 묶여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And I want you to tell them that you're going to set her free in the name of this Jesus that you're preaching to.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 이름으로 너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And when she's free. 그리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면 That will be their sign. Tell them this. 예, 이들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라. That will be the proof that this is that your message is true. 자, 너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증명이다. And they can believe on the Jesus that you preach. 그리고 너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Now this came to me while I was speaking.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And my first time, you know, I'm trying to do it just like I'm doing it now through an interpreter. 그래서 통역 지금 하는 것처럼 통역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So I've got 5 to 10 seconds between sentences to think. 예,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한 5초에서 10초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And the Lord says this to me. I've go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very quickly.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my first response to the Lord was simply. 네, 제 첫 번째 반응은? What is Plan B? 하나님, 두 번째 계획은 보세요. 차선이 뭐예요? Because I don't do demoniacs.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 안 해요. And I don't do people chained up to trees. 그리고 나무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요. I'm doing good to cast out a spirit that makes somebody lie.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낼 분도 없는데. But I don't deal with insane demons.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저는 하나님, 귀신 들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And then I hear something. 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제 영 안에서 Whatever you know Jesus would do.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너가 알면 너가 그대로 해라. Be me to them. 그들에게 내가 되어줘. What you know I would do, do it. 그래서 내가 할 거라고 아는 것들을 너가 You're gonna have to be my hand, son. 그래서 아들아, 나의 손이 You're gonna have to be my voice, son. 아들아, 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 I'm not there in the flesh, you are.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You're gonna have to understand 있잖아. how this authority thing works. 그래서 이 권위를 너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너가 배워야 돼. I sent you to represent me. 나를 대표하도록 내가 you 너를 보냈어. All of my authority. 그래서 너의 모든 권위를 내가 가졌어. You have all of it. 조금이 아니라 모든을 다 받았어. It's not you working, it's me working through you. 그래서 너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Represent me. 나를 대표해라. Present me again. 나를 다시 나타내라. I told you from heaven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말해라. Now you present it on earth. 그러니까 너가 이 땅 가운데 Set her free. 그 딸을 자유롭게 해라. I think I said it something like this.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Let me tell you what we're going to do.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할게요. Actually, you know, if you trust the Lord,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He will give you the anointing you need. Whatever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주실 거예요. There was one part of me. It was up here. 네, 제 안에. That was extremely intimidated. 굉장히 제 머리는 위축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I don't have a degree in theology. 신학을 Bible school. 안고 성경대학도 내가 졸업 안 했고. I don't have any experience with this.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What if I'm wrong? 내가 틀리면 어떡해? Then they're really going to reject us. 그러면 진짜 우리를 거절할 거야. Then there was another part of me.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My spirit. 제 영에서는 It was saying, represent me. 나를 나타내라. Present me. 나를 다시 나타내라. Present me. 나를 나타내라. You're my government on the earth. 나의 정사를 너가 나타내준다. 너가 매니저야. I'm in control here if you let me be. 너가 허락하면 내가 통제할게. Let my kingdom come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Let my will be done on earth through you. Come on, son. You can do this. This is not about you. This is all about me.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야. 나를 믿어줘. So I said, you know the little girl over across the village. 그래서 제 얘기죠. 마을 건너편에 나무 위에 있는 그 아이 있죠. In the village square.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끄덕였어요. I said we're going to pray for her now in the name of the Jesus that we've been preaching.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He's going to give her her right mind. 그래서 생각이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Then you will know that he is who he's We say he is.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믿게 될 것입니다. And we prayed and we commanded her to be free. 자, 저희가 기도했고 자유케 In a moment. 그리고 그 순간에 In an instant. 즉시에 Jesus set her free. 예수님이 자유케 했어요. And the village came to Jesus. 그리고 온 마을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Now you got to ask yourself some questions about this. 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직접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What if no one had ever showed up? 만약에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Enough of a relationship with God to understand to do that.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서 어쩌죠? Was he really waiting for a believer to do what the scriptures say so he could bring that village to him?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도록 믿는 자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 no, 아이를 자유하기 위해서? He would have done it anyway. 아, 아니요. 어차피 하셨을 거예요. Then why hadn't he done it? 그럼 왜 여태까지 안 하셨을까? He's waiting for us.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A friend of mine went back 5 years later to that village.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그 마을에 다시 갔어요. Prosperous village. 아주 부유했습니다. Church had been built. 교회도 세워졌고요. Many believers. 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She said, "Where's the little girl?" 네,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I said, "She's at school." 지금 학교 다녀요. Jesus set her free. 예수가 자유케 해줬거든요. God gave us the assignment. To represent him on the earth.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Let me say this to you before we kind of transition, and I know we're close. 예,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바꾸기 전에 제가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전할게요. This decision that God made. 하나님이 내린 이 결정은요. That He would do on planet Earth what He was going to do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 The delegation of that authority to us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 was so real 그게 너무 실제적인 것이어서 He had so literally given it to us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주셨습니다 that we had the right to give it away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권위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When Satan wanted authority on the earth, 자 원수가 이 땅에 대한 권위를 받았을 때 어떻게 권위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He could never have outsmarted God and gotten the authority that he got on planet Earth. How did he get it? 하나님을 속여서 원수가 그 권위를 받은 게 아니죠. He 어떻게 got it 받았나요? Through the people that God had given it to. 그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가 권위를 Now, 받은 that's 거예요. Staggering. 그게 너무 놀랍다. Adam, this is so much yours. 아담, 이 권위가 완전히 너 거야. If you're not careful, 너가 you have the ability to give it away. 너가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 And I won't just step in and say, no, no, no, no, no, he can't have it. I won't be able to because I really gave it to you. 내가 너에게 그걸 완전히 줬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개입해서 아니 아니 줄 수 없어라고 내가 할 수 없어. And when God wanted to get it back, how did He have to do it?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 권세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When God wanted to take back from Satan the dominion that he had gotten on planet Earth.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넘어간 그 권세를 권위를 다시 얻기 위해서 He had to do it through a human being.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That's why Jesus had to be really a human being.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His decision was so final and so complete that I will do down there what I do through humans. 그래서 사람에게 권위를 준 그 결정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 권위를 다시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권위를 다시 취하게 되면 내가 그 창세 전부터 결정한 것을 그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돼. That decision that God made mandated the incarnation. 예, 하나님이 창세 전에 결정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Staggering. 너무 놀랍지 않아요? That's how much God meant it when He said, "I will work through people on planet Earth." 이 땅에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너무 심각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See, this is why demons and cults fight the virgin birth.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예수가 잉태한 것을 And they also fight the fact that Jesus came in the flesh, that he was really human.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Why is that a big deal?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Because if he's not really human,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면 then he can't redeem us.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God could have just wiped us all out and started over.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But if He's going to do it consistent with His original decision.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 결정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A human gave it away. 근데 사람이 그 권력을 내줬어요. 그러면은 인간을 통해서 다시 그 권력을 He has to be a flesh and blood human being.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And I said all of that. 제가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To say that's why prayer is necessary.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God doesn't do on the earth what He wants in spite of us. 예, 하나님이 우리가 있고 그 또 하나님 마음대로 또 하신다가 아니에요. He doesn't do it without us. 우리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He does it with us and through us.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And let me just finish with some illustrations from Scripture. 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묘사해 드릴게요. I love the story of Elijah when he prayed for rain.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장면을 전 너무 좋아합니다. There's been 3 years of drought. 예,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It's a judgment. 예. The judgment came 심판이었죠. Also through Elijah's prayers. 근데 심판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And now it's time for the judgment to lift. 근데 이제는 심판이 떠내야 될 때가 왔어요. Because God knows Israel is about to repent.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걸 하나님 아셨죠. Through the fire that fell on Mount Carmel. 갈멜산에 임한 불. The confrontation with the prophets of Baal.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대면했죠. The people are going to see that Yahweh is God. 그래서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가세요. So he tells Elijah, get ready, have this contest.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가 이런 그 시합을 가져라. And then he says, And I am going to send rain.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줄게. And of course, we know the story. Elijah wins. 근데 엘리야가 승리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Repent. 사람들이 또 회개합니다. And now it's time for rain.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가 됐어요. Now, what you have to realize in this passage.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That it wasn't Elijah's idea for it to rain. 근데 비가 오는 것이 엘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It wasn't Elijah saying, "Hey, it's time for blessing again." 그래서 다시 축복할 때가 됐다라고 엘리야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He didn't initiate any part of it. 그 부분을 엘리야가 주도한 게 It was God's idea.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It's God's timing. 하나님의 때였고요. God said, "I'm going to do this." 하나님 내가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yet, 그런데도 when it was time, 때가 됐을 때, a man had to go up on top of the mountain and move into travailing intercession. 근데 한 사람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신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Not once, but seven times.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이나. He had to pray what the New Testament calls fervent prayer. 예,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He put his head between his legs and got in the position that a woman got in that day to give birth. 자, 그 시대 당시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런 intercession. 예, 그런 출산하는 모습으로 중복이 신음하면서 중복이 돼서 했습니다. And James tells us it really was because of this man's prayers that God was able to send the rain.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ow we have to ask ourselves the question if it's God's idea. 근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If he's actually said, I'm going to do this.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To do it. 그리고 이게 임하도록 나의 때가 됐어라고 하셨다면 Why does he still need a human being to travail for probably hours and for seven times before he can do it?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신음하면서 일곱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나요? Because he doesn't just do things because it's time. 왜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닙니다. He doesn't just do it because he wants to. 그리고 그냥 원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He doesn't just do it because it fits into his plan.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He also has to find a human or some humans that he can work through. 근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Because that's what he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I'm going to do on planet Earth what I do through people. 왜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결정 내리셨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Why haven't the people groups that have never heard the gospel? Why have they never heard the gospel?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Because God doesn't like them as much. 왜냐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Because he hasn't gotten around to those people yet. 자, 하나님 그들을 아직 만날 Or is it because the church hasn't gotten to those people yet? 아니면 교회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If it's not his will that any perish.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Then the reason that some have not heard must not be God's part.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I love the story of Daniel when he was in exile to Babylon.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다니엘 이야기를 전 좋아합니다. And one day Daniel was having his devotions.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And he was reading the prophet Jeremiah.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그 읽고 있었어요. His Bible was a scroll. 예, 근데 그의 성경은 두루마기였죠. And he's reading Jeremiah. 그 예레미야를 Who prophesied the captivity that he's in now. 그 포로들로 잡힐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Jeremiah said, "Because of your sins, you're going to be carried away captive by another people."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 죄들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힐 거다. And you can almost imagine Daniel reading it, going, "Boy, they didn't like it, but was he ever right? Here we are." 예, 근데 다니엘은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 당시 안 좋아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And he keeps reading. 그리고 계속 읽어요. And he sees that God. Said exactly how long the exile would last. 근데 그 포로가 어느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건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He said it would last 70 years. 70년 동안 지속될 거다. And after 70 years, I will restore you.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And I'll send you back to your land. 그리고 너의 땅으로 내가 너를 돌려보내 줄게. And Daniel gets his calculator out.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계산기를 꺼내요. IPhone. 자기 아이폰을 꺼냈어요. And he realizes. 깨닫습니다. 70년이 됐어요.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 And if this guy is right about the captivity,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힌 것이 이 말이 맞았다면, then why wouldn't I believe he's right about the time? 그러면 이 회복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이제는 회복의 때. 이제는 돌아갈 때예요. It's time to rebuild. 이제 다시 재건축할 때예요. Now. He didn't do what most Christians would do when they got the word of the Lord, where God said, it's time for this to happen. I'm about to restore your life, or I'm about to restore what the enemy has taken. Most of us believers, if I had a chair up here, I'd just show you, we just 그래서, go sit down. 예,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요, 내가 너를 이제 회복해 줄게, 지금 너의 자유의 때야, 이런 많은 예언을 받잖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And we would just relax. 그리고 그냥 이렇게 say, Thank God this 편안하게, is over. 아 이게 끝나서 감사합니다. God's about to restore. 아 하나님 이제 회복할 거야. And we wouldn't get it.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Daniel understood that that's not what he had to do.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He went into the most intense season of repentance and prayer of his life. 그래서 삶에서 가장 심한 회개와 중보기도 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He repents for the sins of his fathers. 그래서 아비들의 조상 그 아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He sets out on a fast. 예,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He's crying out day and night. God. 밤낮으로 울부짖어요. You said you were going to do this. Now I'm asking you to do it. 하나님 하실 거로 약속하셨잖아요. And he still doesn't get breakthrough. 그리고 여전히 돌파가 없습니다. For 21 days. 21일 동안. Until Gabriel shows up.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It says, you know what? We were sent the first day you started praying. 너가 기도 we angels were sent to do this. 너가 기도 시작한 첫날에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천사들이. But the enemy, Satan and his kingdom opposed us. 하지만 원수와 원세 왕국이 우리를 대적했어. And I don't fully understand all that. 저는 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But I understand it enough to know that demons were holding back his provision.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원수들이 다니엘이 공급을 받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원수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And if you can believe this, Gabriel said, I think it was Gabriel. I believe it was Gabriel. 네, 그래서 가브리엘이었던 것 같아요. He said the warfare became so intense.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 God had to send Michael.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야 됐어. To deal with that situation.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And Michael broke through for the other angels. 그래서 미가엘이 돌파를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들이 풀려났어. Now, how is it God's time, God's will?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He says He's going to do it.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And somebody still has to fast, pray, repent, and move into spiritual warfare for 3 weeks before the angels can even get through with the answer. 근데도 한 사람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해야지만 천사들이 돌파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Either the demons are almost as strong as God and they can really hold him back. 그래서 원수들이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거나 Or the issue is God is needing cooperation on planet Earth.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ow.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Said, wow. So, 천사들이 자기 너의 기도에 우리가 파송을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죠. You know, 생각해 보세요. I know of Christians. 제가 크리스천들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교파들도 아는데요. 제가 도시들을 아는데요. That have received words from the Lord.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never fulfilled. 받았지만 전혀 성취가 안 됐어요. Because they didn't understand how to cooperate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못 봤어요. They thought that just because God says it's time. 하나님이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That means they can sit back and relax and do nothing. 그리고 나를 그냥 And just watch God move.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되지 뭐라고. The exact opposite is what's supposed to happen. 근데 정반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The reason the word of the Lord comes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So we can know what headquarters is planning. 그래서 본부가 뭐라고 명령하는지 알도록 We can know what heaven wants. 하늘이 뭐를 원하는지 The king of the kingdom. 그리고 그 이 왕국의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도록. And this is what we have to pra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So his kingdom can come and his will be don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On earth. 이 땅 가운데.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Let me give you one more verse. 그리고 제가 한 구절을 더 드릴게요. Because I'm hot and hungry. 저 지금 덥고 배고파요. Ezekiel 22, 30 and 31. 에스겔 22장 30절 31절. It's a famous passage, very well known.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Where God says, "I sought for a man."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 To make up the hedge or the breach and stand in the gap before me for the people.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어진 틈 사이에 설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다. So that I would not have to destroy them.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But then he goes on to say, but I found no one. 근데 내가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고 나와. And the next verse says, so I poured out my wrath on them. 그래서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I consumed them with the fire of my wrath. 그리고 그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 I don't like that passage.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I've studied it in every translation. 모든 버전 번역본을 다 연구했어요. 모든 단어들을 제가 다 찾았어요. Because I just desperately wanted it to say something that it doesn't say. 저 왜냐면 그 안에 있지 않은 그 어떤 그 단어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I didn't want to believe there's really a verse that says I didn't want to judge, but I couldn't find an intercessor. So I had to judge. 왜냐면 저는 나는 심판하고 싶지 않았지만 중간에 그 중보자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심판했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싫어서 제가 그 반대되는 그 원어들을 한번 찾고 싶었어요. I sought for a what is the word? I sought for a ask what is the word? What's the next word? I sought for a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I sought for an angel. 천사를 지금 찾고 있었나요? Angel. 하나님이 천사를 찾고 있었나요? I needed a human. I sought for an Adam. Adam. Wow. I sought for a man. It's the word Adam, an Adamite. I needed a human. I needed somebody down there because what I do on earth, I do through people. Because I honor my own word and I can't break my word. This is the way I said I would do it. Even if it costs me the life of my son, the cross, I'm going to do this through people. 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어. And I'm a God that loves mercy more than judgment. 나는 심판보다 긍휼을 사랑하는 하나님. And I take no pleasure in the judgment of the wicked.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나는 즐기지 않아. And I did not want to judge these people. 나는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 And I look, can I find someone? 내가 한 사람이라도. That will ask me. 나를 위해서. So that I won't have to do this. 내가 이걸 할지 Just 않도록. Someone. 그냥 한 사람. Like Abraham. He said, if you can find 40, would you hold off the judgment? 하나님, 40명의 유인을 yeah, yeah, I will, I will. If you can just find 30, would I hold off the judgment? Yeah, yeah, yeah, I will. What about 20? If I can just find 20, would you hold off? Yeah, yeah, yeah, I will. Because I'm not after judgment, I want mercy. Well, I looked for somebody. I couldn't find anybody. And the next verse is one of the most tragic verses in the whole Bible. So I poured my wrath out on them. If I could have just found a Jonah. Even a hesitant Jonah. Even bad attitude Jonah. 태도가 나쁜 요나만이라도 있었어. Somebody to go and preach the message and get repentance out. Yeah. So 말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 Whoa, that changes everything. 하나님 그. I don't want to destroy the city. 하나님 그런 거라면 제가 갈게. 전 도시가 심판받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But in Ezekiel. 에스겔 같은 사람은 난 못 봤어. Let me just ask you, we'll finish with this.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based on Daniel, 맞죠? Based on Elijah, 엘리야를 보면 based on Ezekiel, 그리고 에스겔 based on Jesus saying, ask for my kingdom to come. Many other passages.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 하늘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Does God always get what He wants?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시나요? Just because He's sovereign, does He always get what He wants?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 sometimes is God's heart broken and His will frustrated.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깨어질 때가 있나요? Can't find an intercessor. 중보자 한 사람이 없어서 간사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I think the greatest thing that's happened on planet Earth 이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Millions of people are now praying all over the world.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millions of those millions 그리고 그 are praying in tongues. 백만 명의 사람들은 praying in the spirit. 방언으로 계속 영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Because God needs intercessors, and I know I've prayed for people.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찾고 계세요. I didn't even know I was praying for. 그래서 저는 I was standing in the gap for a village. I didn't even know I was standing in the gap for.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so 내가 God 중보자로서 마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전혀 안 했어요. And not judgment.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했던 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This. Is why prayer is necessary.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Tomorrow I'm going to tell you a lot of stories. So 내일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We're going to talk about practically how do you pray for salvation? How do you receive healing? How do you? What are the different ways that we pray? 어떻게 기도되는지 어떤 기도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 제가 나눠요. God's finished with you, not just this week, but in general. When He's finished with you, you're just going to be awesome. Yeah. You have changed the world. I'm just going to pray for us and then you guys are dismissed to go to lunch. 하고요. 여러분 점심 식사 하러.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in this place.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재로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Father, I pray that it would not simply be head knowledge that we're gaining today. 하나님 이제는 어떤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God, would that revelation sink down to our hearts, God. 그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Lord, that we would be good stewards of this revelation. 이 계시를 저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God, that we would really enter into intercession with your Holy Spirit. 하나님 성령님 주님과 함께 저희가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God, I just pray you'd raise us up as an army of intercessors, God. 하나님 정말 중보자의 그 군대를 저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Amen. All right, God bless you guys.